유난히 아름답던 어느 날 오래 기다린 바람처럼 내 마음속에 살며시 불어와 기억처럼 떠올라 별빛이 쏟아지는 어느 밤 그대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내 마음속을 비춰주고 있죠 잊을 수가 없었죠 널 만난 그 시간 그 밤 모든 순간이 수많은 날들과 지난 기억 속에서 유일한 사랑인 것 같아 영원한 우리 항상 I'm in love with you 널 만난 어느 밤 빛이 좋은 오늘 밤 서로 바라보던 마음처럼 따뜻하게 마음에 새길게 추억 속에 담을게